눈을 떠도 너를 꿈꾸는 내 두근대는 맘을 아는지 너는 아는지 오직 한 사람 내 가슴 속에 너만이 살아 숨쉬고 있어 슬프면 내 손을 잡아줘 줄 거야 아파도 너 울지 말아줘 영원히 네 곁에 네 곁에서 널 바라볼 거야 이제 이제 나 힘들어